원합니다. 내가 살기 위해서. 내가 이렇게도 가슴이 뛰는 건 그대가 내 마음에 다녀갔었나 봐. 우리 사랑은 또 스쳐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가슴 아파야 해.